8. UBS. HubSpot. (운동부족) 아기사자들을 위한 운동 백과사전. 지금은 HubSpot 시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쌀쌀해졌죠.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니까요. 이런 꾸릿꾸릿한 날씨에는 밖에서 하는 실외 스포츠보다는 실내 스포츠가 제격이죠. 다들 실내 스포츠가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보다 덜 활동적이고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영, 요가, 배구, 그리고 지난주에 HubSpot에서 다루었던 농구까지. 실내 스포츠도 실외 스포츠 못지않게 아주 재미난 운동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실내 스포츠는 자외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항상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릴까 햇빛을 걱정하는 저는 실내 스포츠에 이런 장점이 좋아서 체육관 안에서 하는 운동들을 더 선호한답니다. 실내 스포츠를 조사해왔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궂은 날씨도 우리의 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 노래 한 곡 듣고 HubSpot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볼게요. Ready, go! 프로미스 나인의 We Go. 춤 시작된 모션 어서 웃음이 번져 비밀스레 그려지는 미래 우린 같이 이렇게 또 밤새 나를 따라 너를 따라 한 발 두 발 날아가 정일 빙둔한 주말같이 끝을 모르는 파도 타기 할 게 우린 너무 많아 Oh my mind 끈다란 발걸음을 맞춰 우리 둘 사이를 채워 다시 또 Turn around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So I'm into you .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바로 배구입니다. 혹시 좋아하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배구 경기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배구 선수의 데뷔전일 수도 있고 응원하는 팀이 K리그에서 우승하던 경기일 수도 있죠. 수많은 배구 경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재작년 여름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경기의 감동과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당시 세계 랭킹 4위였던 터키를 꺾어버리고 준결승인 4강까지 올랐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세트스코어 2대2 동점이던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인 5세트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던 경기였습니다. 5세트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두었던 상황에서 강력한 스파이크 한 방으로 경기를 우승으로 끝내버린 주장 김연경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당시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후 터키의 많은 국민들께서 형제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꼭 우승하길 바란다며 남긴 응원의 SNS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또다시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니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말로만 전해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눈으로 보는 배구 경기는 이보다 훨씬 더 재밌답니다. 오늘 라디오 다 들으시고 유튜브에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을 꼭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배구의 매력에 푹 빠지시고 말 거예요. 칼리 레이 잽슨의 Cut to the Feeling. 도쿄올림픽 8강의 주역인 김연경 선수는 192cm의 키로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들 중 최장 신인 선수이죠. 그런데 이런 김연경 선수도 키가 작아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연경 선수는 중학생 때까지는 키가 1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격수는 꿈도 꾸지 못하고 항상 수비 역할만 하는 선수였다고 해요. 작은 키 때문에 항상 벤치 멤버로만 경기에 나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배구를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없는 한국 배구라 상상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김연경 선수는 고등학교 진학 후 키가 20cm 이상 자라는 폭풍 성장을 이뤄낸 덕분에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스파이커가 되었습니다. 만약 중학생 시절에 키가 작다고 배구를 그만두었다면 이런 영광은 절대 누릴 수 없었겠죠. 게다가 수비 역할만 하던 시기도 결코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른 수비 실력 덕분에 현재 공수 모두 가능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했으니까 말이에요. 역시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은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성과를 얻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청하의 스파클링. 이제 앉아서 듣지만 하지 말고 슬슬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볼까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밥만 먹으면 다음 강의에서 잠들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당장 올림픽 체육관으로 달려가서 짧게라도 배구 한 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점심시간이나 공강시간에 배구나 농구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서 같이 배구해보는 거 어떨까요? 올림픽 체육관에 배구공이 엄청 많던데 살짝 체육관 들러서 배구 중인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운동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강의 전에 몸도 풀고 기운도 내고 어쩌면 새로운 운동메이트도 사귈 수 있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래도 공 사용 전에 담당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꼭 허락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수분들 훈련 중이시라면 절대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트리플 H의 365 Fresh. 특별한 것들은 내게 너무나도 평범해. 이제 새로운 것보다 더 새로운 게 필요해. 차박한 말에 너가 좋아하는 것들로 여긴 가득해. 똑같은 색을 좀 바꿔봐. 오늘 엄마주는 카메라 우린 서로 다른 젊은 영혼과 삶을 가졌었고 대처부터 대대로 끝노는 거야 get it get it DJ 접시 더 wicked wicked 여긴 허세 없는 나초 유기농 백프로 Let's go get it get it 딱 봐도 나는 너를 위한 A to Z 참 들어있던 Sixth Sense 나 때문에 눈을 뜨게 Hey girls champagne showtime I'm 365 so fresh 하나부터 열까지 fresh and you can take it 향 고개 끄덕거림 손에 따라 하면 돼 Break it down, break it down I can't take it 어렵진 않아 어서 날 따라 Shake your head, 계속 shake your head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그램 MVP 모스트 밸류어블 프로그램 가장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우리 라디오의 코너이죠.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바로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출연했던 예능 런닝맨입니다. 2021년 9월 26일 방영된 런닝맨 572화에 김연경, 김희진, 오지영, 염혜선, 이소영, 안혜진, 박은진 선수가 출연하였는데요. 배구 경기에서는 볼 수 없던 선수들의 깜찍한 케미와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런닝맨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답니다. 예능이다 보니 평소에 페어플레이를 하던 선수들의 모습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들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반칙을 하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마구잡이로 우기던 김연경 선수는 여자 이광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배구 선수들이 펼치는 파이팅 넘치는 족구 대결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 꼭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업 배구가 아닌 족구에서도 넘치는 열정과 승부욕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이 예능임에도 엄청 흥미진진하거든요. 배구 선수들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보고 싶으시다면 런닝맨 572화 꼭 확인해보세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잔 배구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몸이 간질간질해지고 당장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아직은 조금 더 누워있고 싶으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운동하고 친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운동은 말고 저희 방송국은 어떠신가요? 깜짝 놀라셨나요? 사실 저희 HUBS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HUBS 수습극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를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 오직 HUBS 국원만 가능하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HUBS 인스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방송국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여러분이 운동을 사랑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운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김태환, 저는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HUBS